dark. Hey, twilight. 추운 겨울이 와도 내 눈속에는 꽃이 피나 봐. 첫눈에 알아본 걸까? 첫사랑처럼 두 군데니까 날 보면 무슨 생각 무슨 느낌 그댄 어떤지 때론 알 수 없는 그 무표정 솔직히 말을 하면 표현해줘 돌리지 말고 하늘에 별을 잇던 나에게 어느 길 어둠 속 적자 우리 선명해지길 밤새 눈을 마주